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평안북도를 현지 지도하신 쉰돌 기념보고회가 19일에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는 도안의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위원장 김능호 동지는 기념보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56 1967년 8월 평안북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도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현지 지도는 도안의 경제 부문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됐다고 하면서 그는 지난 50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안철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들어주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경례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훈 동지의 영도를 중종으로 받들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